처음 만난 그날처럼 너를 향해 가는 그 길은 너무나 두근두근 내 가슴이 나도 모르게 처음 만난 그날처럼 자꾸만 떨려오는 건지 많은 시간 함께 한 너인데 내 남자 눈을 감아도 네 모습이 떠올라 곤히 잠든 너의 모습만 봐도 고마워 아가 조금 더 웃자 내 손을 꼭 잡고서 항상 내 품 안에서 노래해 꽃잎이 날려 네가 날려 온종일 눈앞에서 너만 날려 요정의 장난일까 널 따뜻한 손에 움직일 수 없어 사랑이 내려 네가 내려 하루 종일 그대로 가득해 자꾸 자꾸 두근두근거려 동그란 얼굴에 미소가 번져 커져가는 맘 그 안에 네가 좋아 보고 싶어 좋은 꿈 꿔 잘 자고 내 꿈이면 더 좋고 지금쯤 넌 자고 있을까 내일 제일 먼저 전화해요 꽃잎이 날려 네가 날려 온종일 눈앞에서 너만 날려 요정의 장난일까 널 따뜻한 손에 움직일 수 없어 사랑이 내려 네가 내려 하루 종일 그대로 가득해 자꾸 자꾸 두근두근거려 내 여자 내 남자 내 사람 항상 처음처럼 웃을 수 있도록 아껴줄게 너와 나 우리 색은 사랑스러운 애플 그림 꽃잎이 날려 네가 날려 온종일 눈앞에서 너만 날려 그댈 향하는 이 길 따뜻한 꽃잎이 우릴 보게요 사랑이 내려 네가 내려 하루 종일 이대로 가득해 자꾸 자꾸 두근두근거려 나의 세상 그 어딘가에 자리 잡은 내 사랑